마지막 시간 요한계시록 개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원래 떡을 먹어야 되는데 예, 뭐 맨날 떡만 먹다 보면 안 되니까 아, 신약 설교가 다 끝나면 이제 먹도록 하겠는데 아, 신약은 아직 다 안 끝났으니까 다음에 먹겠습니다. 아, 이 요한계시록은 1세기 말에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 이거 뭐 정통적인 견해이죠. 1세기 말에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다 하는 건데 이 계시록에 관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막 해석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해석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양한 견해와 해석의 원리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20장에 딱 6번, 성경에 딱 6번밖에 안 나오는 천년이라고 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견해 차이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 천년이라는 숫자를 중심으로 해서 천년이 실제적인 거냐 상징적인 거냐 이걸로 의미가 또 갈려져 있고 또 천년이 실제적인 거라면 천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냐 천년 후에 오시냐 이거로도 또 갈라져 있고 뭐 다 많이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천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전천년설 또 천년 뒤에 오신다 그러면 후천년설 이 천년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상징적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 무천년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또 전천년설도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과 역사적인 전천년설 이렇게 또 나뉘어지고 후천년설도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는 후천년설과 복음주의 신학을 따르는 후천년설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아주 해석 방법이 많아요. 이런 복잡한 견해를 한 시간에 다 설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개신교의 개혁주의, 이 종교개혁 사상, 개신교 원리에 입각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어떤 입장이 옳으냐 물으면 저는 무천년설이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천년은 이것은 리터럴리 문자 그대로 볼 수 없다.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즉 완전수를 3번 곱한 충만수라 이렇게 보아야 된다 하는 확고한 입장인 것입니다. 칼빈 선생도 그랬고 옛날 어거스틴도 그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보아야지 이걸 문자 그대로 볼 수는 없는 거다. 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숫자들이 다 상징적인 것인데 어찌해서 천년만 문자 그대로 리터럴리 봐야 되느냐? 그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견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천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으로서 충만수를 의미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구원하시는 충만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천년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년이란 상징적인 수요. 천년은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구원하는 충만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는 인간이 알 수 없도록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지상천년 왕국과 같은 그런 왕국은 불필요한 것이고 지상천년 왕국과 같은 것은 그런 말은 성경에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고 단지 천년이란 말이 존재할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재림 후에는 그대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진 그런 새로운 천국에서 영생을 하게 된다 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복음적인 후천년설이나 역사적인 전천년설은 그런대로 인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뭐 오류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런대로 복음의 범주를 벗어나지 아니했다 하고 인정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청교도들은 복음적인 후천년주의자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장로교인들 가운데에는 역사적 전천년주의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매우 불건전한 견해인 것입니다. 20세기의 한국교회를 부흥사들이 아주 설계하고 다녔던 세대주의 전천년설 이건 아주 불건전한 견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에 관련된 이단들은 거의 대부분이 세대주의 전천년설, dispensational premillennialism, 이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에서 뿌리로 해가지고 나오게 되었다. 뿌리로 해서 서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종말론 가지고 이단이 됐다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세대주의, 전천년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세대주의, 즉 7년 환란, 천년 왕국, 뭐 공중 휴고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 그거 아주 불건전한 견해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많이 설교했어요. 그게 지금은 틀렸다는 걸 압니다. 알지만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입 딱딱 다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죄죠. 죄입니다. 아, 틀리게 가르쳤으면 고쳐야지. 틀리게 가르친 걸 틀렸다고 말도 안 하고 입 딱딱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으면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고 그리고 잘못했다고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큰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아주 불건전한 견해예요. 그러니까 복음적인 후천년설이나 무천년설 이런 것들이 비교적 건전한 견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관해서는 광신적인 해석을 해서도 안 됩니다. 광신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뭐 예수님 금방 오시니까 하얀 옷 입고 산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인간치고 제대로 된 인간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금방 오시니까 밤새 철야기도 해야 된다고 밤새 꿍깡거리고 철야기도 하는 사람 치고 건전한 사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광신적인 해석을 해도 안 되고 또 무관심해도 안 돼요. 계시록은 워낙 해석이 많으니까 난 모르겠다 하고 무관심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이 책에 무관심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놓친 일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계시록을 무관심하게 되면 복을 놓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해석할 때 시사적인 해석을 해. 시사적인. 무슨 뭐 정치적으로 유명한 사람 하나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 이름 풀이를 해가지고는 무슨 장명가처럼 이름 풀이해가지고 그 사람 이름을 숫자를 다 더해보니까 666이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666이다. 세계 역사에 666 합쳐가지고 이름 된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수렁털이 해석인 것입니다. 한때는 미국의 키신저 국무장관이 나오니까 키신저 보고 666이라고 했다가 키신저 죽고 나니까 또 딴 사람이라고 했다가 뭐 이런 시사적인 해석, 이것은 아주 잘못된 해석이고요. 또 이 감정적인 해석, 이것도 대단히 위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 9장 2절에 무적행 열쇠를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것이 올라오더라. 그럼 이 무적행은 뭐냐? 아, 이것은 석유 시추공이다. 이렇게 아주 확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석유 시추공 보니까 큰 풀무의 연기 같은 것이 시추공에서 올라오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석유 시추공을 의미한다고 아주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감상적인 해석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 무슨 컴퓨터 관련 뭐 칩 뭐 전자칩 이런 거 나오면은 그것이 666표라고 아주 호들갑을 떨어요. 컴퓨터 쓰지 말아야 된다 하다가 지가 지금은 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아주 신령한 척하지만 전혀 신령하지 않은 그런 시사적인 해석이고 정치적인 해석이고 감상적인 해석에 불과한 것입니다. 모두 불건전한 해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갖고 호들갑 떠는 사람들은 대부분 조금 이단 사설에 젖어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좀 공부를 좀 덜한 사람이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터무니없는 해석을 피하려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관해서, 요한계시록도 다른 성경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다, 이런 사실에 초점을 딱 맞춰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누구를 증거하는 책이에요? 예수님 증거하는 책이다. 그러면은 큰 실수를 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죄에서 건져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너는 앞으로 성가대해라. 보니까는 목청이 아주 기가 막히구나. 요한계시록은 우선은 1차적으로는 소아시아에 일곱 교회에 보내진 책입니다. 일곱 교회를 다 아시죠? 에서보드 사빌라, 하도 많이 해갖고 에서보드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데 미아나오디게아. 잠자다가도 소아시아 일곱 교회하고 강도가 와서 칼 탁 들이대고 소아시아 일곱 교회 하면 에서보드 사빌라 나와야 되죠. 요새 강도가 칼 들고 다니면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물어본 데는 확인이 안 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워두셔야 됩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 뭐라고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에서보드, 사빌라. 소아시아 일곱 교회 시작. 네, 에서보드, 사빌라 외워놓고서는 그게 뭐더라 하고 해야지 모르는 거구나 알아야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1차적으로 소아시아에는 일곱 교회에 보내진 책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 일곱 교회 이름과 영적인 상황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소아시아 일곱 교회는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실제로 존재하던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아시아에는 다른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왜 주님은 일곱 교회만 택하셨는가? 이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 보면 항상 완전수입니다. 일곱이 완전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곱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세대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로 제시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1세기 말에 환란을 당하고 있는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1차 수신자로 하고 있으며 나아가서 모든 세대의 모든 교회 성도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당시 일곱 교회뿐만 아니라 역사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향한 말씀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일곱 교회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십니다. 교회의 상태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알고 계세요. 칭찬하실 것은 칭찬하시고 책망하실 것은 책망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칭찬받을 일만 다 있는 교회는 없어요. 또 책망받을 일만 다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칭찬받을 건 칭찬받고 책망받을 건 책망받고. 우리 교회도 칭찬받을 일도 있을 거고 책망받을 일도 있을 거고 그럴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잘 알고 계시고 잘한 것도 알고 계시고 못한 것도 알고 계시다 하는 진리는 아주 정신이 번쩍나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죠. 계시, 계시는 헬라말로 아포 칼루프시스, 아포칼루프시스, 영어로는 레빌레이션입니다. 레빌레이션,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낸다 하는 것이 계시죠.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낸다.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낸다. 자, 제가 여기 USB 하나 갖고 있는데 이걸 싹 물딱주물딱 하다가 오른손에 있어요, 왼손에 있어요? 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딱 보이면은 아 왼손에 있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것을 내어 보인다, 이것이 계시인 것입니다. 위대한 칼빈 선생도 계시록이 하도 상징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주석을 쓰지를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계시록은 완전히 숨겨져 있는 책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은 문자 그대로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책이지 드러난 것을 숨기려고 하는 책은 아니다 이거죠. 진리를 드러내는 책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입니다. 더 이상의 규범적인 계시는 하나님이 주시도 주시지 않으시거니와 더 이상 첨가하려고 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는 경고가 부과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뭐 조금 기도하다가 뭐 좀 보면은 자기가 성경 기록할 수 있다, 자기가 계시를 받는다 이렇게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 그런 것은 다 헛소리여 저주받을 짓인 것입니다. 자기가 성경 이외에 다른 규범적인 계시를 썼다 그러면 그것은 전부 지방방송 귀신 잡소리인 것입니다. 아, 귀신이 그 정도 계시를 못 줘요. 얼마든지 줄 수 있지. 가장 큰 귀신 계시 받은 게 바로 저기 아닙니까? 코란 같은 거, 또 무슨 다른 종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경 이외의 경전으로 쓰는 것들 전부 다 그것은 사탄의 역사고 저주받을 계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모든 시대에 믿어야 될 규범으로서의 계시는 요한계시록으로 완전히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 이외에 무슨 뭐 베드로 계시록 옛날에 그런 것도 많이 있었어요. 바울 계시록도 있고 뭐 많이 있었습니다만 전부 다 그것은 성경이 아니고 쓸데없는 책이다 해서 성경에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시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계시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면 예수님에 대해서 계시록은 무엇을 증거하는 책인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예수님에 대해서 뭘 증거해요? 세 가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첫째는 뭐냐?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누가 다스려요? 어떤 분은 마귀가 다스린다는데 여러분 마귀가 세상 다스리는 거 아닙니다. 그런 불건전한 견해는 그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립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누가 쥐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쥐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천국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앉아 계시지만 천국으로부터 천국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 He is reigning the whole world.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은 요한이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을 본 내용이에요. 계시록 2장 3장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기록이 되어 있고 4장은 요한이 천국으로 휙 올라간 겁니다. 천국에 열린 문이 있어서 올라갔어요. 그가 천국에 가서 다 보았습니다. 천국에 가서 보니까 뭐가 있냐면 보좌가 있어. 보좌. 보좌는 쉬운 말로 하면 뭡니까? 의자. 의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앉으신 의자를 보좌라고 합니다. Throne of God. 그런데 보좌에는 누가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보좌에 딱 앉아 계시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24장로와 네 생물로부터 24장로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고 네 생물은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24장로와 네 생물들로부터 끊임없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받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찬송을 해. 그들이 찬송하는 내용은 계시록 4장 1절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보좌에 딱 앉으셔서 만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5장을 가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 책이 있다 그랬어요. 오른손에 책.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안팎으로 써 있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일곱 인으로 봉하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딱 붙들고 계신 책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목적을 기록한 책인 것입니다. 이 세상 역사는 앞으로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목적을 담고 있는 책을 일곱 인으로 딱 봉인해가지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딱 쥐고 계십니다. 아 그런데 장로들이 아 저 책을 누가 펴볼 것인가 다 울고 있는데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손에서 일곱 인봉한 책을 취하셔서 그 인봉을 떼시는 내용이 6장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봉을 뗄 때마다 땅에서는 각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봉을 뗄 때마다 땅에서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버지 오른손에 잡고 계신 일곱 인봉한 책은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기록한 책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 일곱 인봉을 누가 떼십니까? 누가 떼세요? 아 그것은 예수님밖에는 뗄 사람이 없다 그 말이죠. 예수님만이 일곱 인봉한 책을 떼더라. 일곱 인봉한 책을 떼니까는 맨 처음에는 일곱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일곱인의 마지막 인에 일곱 나팔이 나오고, 그 다음 일곱 나팔의 마지막에 일곱 대접이 나오고, 그래서 순서가 인나팔 대접, 인나팔 대접, 인나대, 인나대. 기억하셨나요? 일곱인, 일곱인, 마치 밤에 그 파이어워크, 불놀, 뭐라 그러죠? 그거? 불꽃놀이. 불꽃놀이 하면은 팍 쏘면은 하나가 팍 터지다가 마지막 하나가 또 팍 터져. 그러나 또 하나가 또 팍 터지고, 이렇게 해서 자꾸 터지는 거. 그러니까 일곱인, 일곱 번째 인의 일곱 나팔, 일곱 번째 나팔의 일곱 대접. 그러니까 일곱이 인봉한 책을 뗄 때마다 인나팔 대접이 자꾸 열리게 되면서 이 세상에는 갖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 자연에게 재앙도 임하고, 악인에게 재앙도 임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도 임하고, 이런 일들이 임하게 되더라,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것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계획을 수행하는 권위를 가지고 계시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지만 하나님의 통치의 모든 계획들을 실제로 다 수행하는 권위를 가진 분은 누구냐?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는 거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 이 세상 만사를 통치하는 존재는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가 아닙니다. 마귀는 통치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는 속이는 존재지, 속이는 사기꾼이지, 또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 역사를 이끌어간다고요? 주제넘은 헛소리죠. 인간이 역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역사를 이렇게 끌고 갑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권세를 가지고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권세를 가지게 되었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게 되었는가? 요한계시록 5장 5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라,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The lion from the tribe of Judah, 유다지파의 사자이고, the root of David, 다윗의 뿌리라. 유대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권을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라. 유대지파의 사자, 사자는 왕의 상징이거든요. 다윗의 뿌리, 다윗은 왕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바로 그 뒷기절 요한계시록 5장 6절을 보면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왕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되어 계시록 5장 5절에서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이요, 일찍 죽임을 당하사 백성과 방언 중에 피로 사람들을 사셨다, 그랬습니다. 사셨다, 사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드렸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계시록 5장 12절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온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를 가지시게 되었느냐?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부활과 영광과 권세의 근거가 되었다 하는 말씀은 성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계시록 6장 9절을 보면 1세기 말 성도들 가운데는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순교를 당했어요.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안에서 흘린 피를 신원해 달라고 기도를 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인하여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천국에 가보니까 제단 밑에서 계속 우리의 피를 신원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9장까지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다섯 원수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원수가 다섯이에요. 그 원수의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용입니다. 용, 사탄이죠. 아, 이상해요. 다른 종교들은 용을 왜 그렇게 중국 사람들은 보면 그 황제 자리에도 용 그림 그려놓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그만 나라니까 용 그리지 말고 봉황 그려라 해가지고 우리 레이디 가카는 봉황 거기 앉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제 의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봉황이건 용이건 다 그렇게 좋은 거 아니고요. 용은 사탄의 상징인 것입니다. 용이 첫째 원수고, 그 다음 짐승이 둘이 있어.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리고 땅에서 나온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 세력이에요. 정치 세력. 이 정치가들이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또 진리를 막 막고 교회를 압박하고 교회를 막 저주하고 이런 정치가들은 그 뭐냐? 짐승이란 말이에요. 짐승. 응? 짐승 같은 X인데 X는 뭐냐? 분. 짐승 같은 분. 땅에서 나온 짐승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 세력이고, 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 세력.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어요. 이건 뭐냐? 복음을 대적하는 종교 세력. 종교 세력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단자들, 이상한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런 종교 세력들. 이거 짐승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세력. 이 문화도 엄청난 세력이에요. 우리나라에 보면 누가 세력이냐? 방송국 하는 사람, 또 뭐 영화 만드는 사람, 또 무슨 아나운서, 글 쓰는 사람, 소설 쓰는 사람, 아주 이런 사람들이 세력입니다. 세력이죠. 그러니까 문화가 큰 세력입니다. 요게 복음을 대적하는 문화는 바벨론이라고 한단 말이죠. 문화 세력. 그리고 불신자들, 666표를 받은 자, 666표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 안 믿는 불신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가 복음의 원수들이에요. 첫째가 뭐라고요? 용. 둘째, 바다에서 나온 짐승. 셋째, 땅에서 나온 짐승. 넷째, 바벨론. 다섯째, 666. 여러분, 이런 다섯 원수들이 핍박을 해가지고는 성도가 죽임을 당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죽임을 당한 성도들은 야, 예수 믿다 망했구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도 죽임을 당하심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잡게 되셨으니까 죽임을 당한 성도들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죽음에 이를지라도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라는 메시지예요. 계시록이 뭐냐? 죽을지라도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 희생한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가 없고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영광과 권세가 기다리고 있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손에서 일곱 인봉한 책을 취하여 일곱 인봉한 책을 뗄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은 첫째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 아멘. 지금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신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한테 잘 보이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최고 왕입니다. 아무리 뭐 일국의 대통령을 했다 그래도 예수님한테 잘못 보이면 그건 별 볼 일 없어요. 끝나고 나서도 안 좋고 또 좋지 않아요. 임기 중에도 안 좋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가 최고 통치자라고 해서 자기 위에 만물을 다스리고 세계를 통치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만왕의 왕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King of Kings, Lord of Lords.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첫째 진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에서 교회들을 통치하고 계시다. Ruling churches from heaven. 하늘로부터 교회들을 통치하고 계시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일곱 교회를 다니시며 교회의 영적 상태를 다 아시고 목회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교회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라 하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 위에서 교회 주인으로 다스리실 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다스리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비록 교회는 다섯 종류의 원수가 결합을 해서 핍박을 하고 그래서 마귀의 세력이 일시적으로 이기는 듯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보호하시고 궁극적으로 교회 원수들을 예수님이 심판을 하신다. 아,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없이 여기지 마세요. 어떤 분은 교회를 막 없이 여겨. 그리고 목사도 막 없이 여깁니다. 아, 우리가 없이 여깁니까? 뭐 제가 뭐 떼먹은 거 있습니까? 그럼 말씀하세요. 돌려드릴 테니까. 업신여기지 마세요. 교회를 왜 업신여기십니까? 예, 교회는 업신여길 기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향해서 함부로 말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거하시고 통치하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위대한 기관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마귀가 세상을 지배할 때가 오면 교회는 하나님의 하늘로 확채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뭐 확채가. 그래가지고는 교회가 하늘로 휙딱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싹 보다가 중간에 브레이크 딱 밟고 있으면 교회가 싹 올라간다는 거죠. 그걸 이제 휴가, 휴가라고 한다는 거죠. 휴거, 랩처, 랩처, 휴거. 휴거인데 이제 발음이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휴가가 되는 건데. 여러분,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크레이지한 교리는 성경 교리가 아닌 것입니다. 마귀가 세상의 통치자가 되는 일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자이시고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반역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와 성도를 지키시는 한 교회는 궁극적으로 승리한다 하는 것이 계시록의 두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뭐 마귀가 지배하니까 하나님 깜짝 놀래가지고 교회야 세상에 있으면 큰일 나겠다 확 올라와라 이래가지고 확 채가고 그러는 거 아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세상은 마귀 손아귀에 그대로 내버려 두고 하나님은 마귀한테 쩔쩔매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다 이거죠. 그것은 계시록이 증거하는 메시지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역사를 지배하고 세계를 통치하시고 교회를 지배하고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재림하실 것이다. 아멘. 재림하실 것이다. He is coming again from heaven.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것이다.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또 22장 20절에도 이것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랬어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3000년이 지나든 4000년이 지나든 그것은 잠깐에 불과한 것입니다. 영원에 비하면 3-4천년은 잠깐의 시간이에요. 주님은 속히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게 되면 하늘과 땅은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영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이 새롭게 된 새하늘과 새 땅에 영생을 하며 지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생하고 희생하고 수고한 성도들은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개털모자, 응? 개털모자. 별류가 하나 없고 개털모자. 아유, 저는 그 얘기가 진짜 재밌는데. 천국에 중국집 가니까 사찰 집사님은 팔보채 드시고, 권사님은, 응? 또, 뭐죠? 돼지고기 튀긴 거. 예? 탕수육 드시는데, 담임 목사님 어디 가셨냐니까 짜장면 배달 나갔다고. 아주 그 얘기가 우스웠어요. 아, 그러니까 천국의 상은 사찰 집사님이 더 받더라. 여러분, 주님을 위해 수고한 성도들은 상을 다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자고 일어나면 그만큼 주님의 재림은 하루 더 가까운 것입니다. 하루 지나면 그만큼 더 가까운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리시고 He is reigning the whole world. 교회를 통치하시고 ruling the churches. 그리고 때가 되면 재림하신다. returning from heaven. reigning, ruling, returning. 이 세 가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이 증거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읽으면 요한계시록이 읽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지키는 사람이나 다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종말론 가지고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넘어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한다든가 한국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한다든가 이런 크레이지, 이런 이단 사설 넘어가지 마시고 건전하게 예수님 중심으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